저도 상관없어요. 함께한 추억은 내 안에 선명하니까요. 날 잊어도 상관없어요. 사랑한 순간들 내가 다 기억하니까요. 눈을 뜨면 그 모습이 곁에 있을 것만 같아. 매일 그대 기다리면서 살아가죠. 그대만 바라봤던 그대만 사랑했어.